Track 9. Number 5. Listen and connect the number with the correct picture. 1.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키샨 씨. 만나서 반가워요. 2. 안녕히 가세요, 마이클 씨. 안녕히 계세요, 선생님. 3. 미나 씨, 여기는 크리스 씨예요. 크리스 씨, 여기는 미나 씨예요. 안녕하세요, 크리스 씨. 저는 이미나예요.